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만을 주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익숙함에 젖어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날로 새로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의 빛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주의 임재, 새로운 주의 사랑, 새로운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와가 사케도 꼬로 예수 타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와타시와 ANDCO 아이시마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오시오 치치노 카미 사마가 왔다시오 아이시테 쿠다사루카라 왔다시노 스베테오 슈리 사사게마스 드려요 오시오 왔다시가 코코니마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를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께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또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도록 그 순간순간을 주님 인식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시편 말씀에서도 그랬듯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소망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의 제사와 고백들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불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새 내가 놓고 살았던 것들, 어느새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내왔던 것들, 예전에는 뜨거웠으나 지금 어느새 식어버린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더욱더 깊은 예배자, 사랑에 빠진 예배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뜨거운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이 열정이 뜻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죽었을 때 당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다가 왔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당신 사랑하다고 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지막 날, 당신의 배울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오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러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세.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자취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자취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오사메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모든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인 내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제노노 슈가 오사 매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노노 슈가 오사 메루 할렐루야 제노노 슈가 오사 메루 이렇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 코노요니 웃다오 이렇게 노래해 코노요니 삼비스로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Thank you. 존귀하신 주 천사와 장로들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고백들과 찬양들과 기도로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조각으로 나의 틀로 끼워 맞춰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살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한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주님은 물론 우리의 잘한 것만 보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시고 죄를 세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욱더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정말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 그 나가서 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땅에 잠시 나그네같이 살다가는 우리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미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주의 말씀을 항상 지켜행하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선두주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삶에 각자 있는 그 순간순간 작은 순간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우리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였던 자가 이제 너를 만났다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비춰 주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느 작은 한 부분에서조차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나의 마음은 정말 내가 하는 열 가지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열 가지 일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는 아홉 가지 그것에만 나의 시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월드비전 커뮤니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뀌는 그런 주의 귀한 운동. 주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와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도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맞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아야겠지요. 또 그런 게 또 가능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월드비전 커뮤니티 되게 하시고,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주의 자녀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의 예배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또 한 번 나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세우십니다. 하나님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 사랑 사랑 할렐루야 주 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주 사랑 언제나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크심을 찬양하리라 채우시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채우시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날 채우시네 언제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찬양하리라 채우시네 언제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주사랑 주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사랑 할렐루야 주 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키시네 주 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 만족시키시네 만족시키시네 주 사랑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날 채우시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리라 주님의 크심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영광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더욱더 즐거워하며,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고도 있지만,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오늘 밤에도 기대하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눈 뜨는 그 순간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